해양절에 점하여 네팔, 방글라데슈, 캄보자, 파키스탄, 로마니아, 체스코, 볼가리아에서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도소미 사진전시회, 강연회, 좌담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비인들의 무리의 고전적 노작들, 사륙자강의 비력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소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오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심오한 사상 일원과 비범한 영도,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희생의 정치 원로로 높이 칭송했습니다.